이렇게 넌 날 볼 때마다 환히 웃어주는지 참 신기해 말하는데 그렇게 바라볼 때면 나를 웃게 하는지 고스려 결국 끝내 눈 오겠지 늦더라도 고향에 품에 수많은 별이 금빛처럼 빛나고 지금 우리의 화사한 모습에는 못 미쳐 목소리 지치면 톡 당겨줄게 천천히 눈물 닦아 해피엔딩 기다려 baby,